그저 미친 듯이 노래 불렀어. 오랫동안 눌렸던 이 감정에 불을 붙여 고개 숙였던 나이 서른하고도 조금 더 투신을 떠오른 임대로를 또 불러. 어쩌면 외로워서 만들었던 지난 진망상. 이 도시는 금지된 게 너무나 많아.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인지되지 않아. 또 관한 거짓말로 들였다 놨다 잘 알아 들였다 봤어. 그 속은 나도 알아. 자유라는 이름으로 날 가두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선으로 날 나누지만 내 영혼을 두 쪽으로 또 가르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완벽한 내가 바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. 이전까지 갈듯 없이 뱉어냈던 말. 나 바라는 건 금지된 거다. 우린 자유를 알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말을 뱉고 있어. 우린 자유를 느낀다고 하지만 서로 묶인 팔을 들고 있어. 우린 어디든 갈 수 있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막혀 있어. 우린 기다려진 동물과 도전자나 내게 금지된 것을 소망해. 넌 차라리 꿈속에 나란히 걷겠거나 가만히 있을 나를 바라니 바보란 숙명을 당분한 이 나란히 날 보는 시선은 모두 똑같은 날 자라니 잠시 멈칫 같은 소리 꿈칫딱칫 같은 삶이 내 앞을 가는 사람의 그림자만을 따랐네. 바보란 것을 알았네. 나는 다시 나갈래. 지금 나가가 같은 나를 봐. 어어 지금 나가가 같은 나를 봐. 어어 그런지 저 앞을 걷던 나를 봐. 어어 그런지 저 앞을 걷던 나를 봐. 어어 생각의 틀을 깨쳐버린다고 꿈은 날아가 하늘을 바라보고서 난 숨은 꾸밈 없는 소리를 뱉는다고 꼬리를 내릴 건 없어. 뭐를 든가 길을 갖게 뭐라든 우린 자유를 알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말을 뱉고 있어. 우린 자유를 느낀다고 하지만 서로 묶인 팔을 들고 있어. 우린 어디든 갈 수 있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막혀 있어. 우린 기다려진 동물과 도전자나 내게 금지된 것을 소망해. 아무리 달려봐도 막힌 벽을 뚫지 못해.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날 세상 안에다 가둬놓네. 나 바라는 건 금지된 것이다. 이전까지 뱉듯 없이 뱉어댔던 말. 내가 말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. 나를 감싸고 있는 완벽한 타보. 내 영혼을 두 쪽으로 또 가르지 마. 내가 알 수 없는 선으로 날 나누지 마. 자유라는 이름으로 날 가두지 마. 들여다봤어 그 속은 나도 알아. 또 반한 거짓말로 들었다 놨다 잘 알아.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아. 이 도시는 금지된 게 너무나 많아. 어쩌면 외로워서 만들었던 지나친 망상. 도시는 떠오른 이대로를 떠불러. 고개 숙였던 나의 서 하고도 조금 더 오랫동안 들렸던 이 감정에 불을 붙여 그저 미친 듯이 노래 불렀어.